렘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오늘 한번 시끄러운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제가 아주 공을 들여서 섭외한 형제분들이 나와 계세요. 최초로 게스트 두 명을 모시고 방송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세 명이서 모이면은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사상 최초의 복음 쌉소리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마이크 이제 벌써부터 오디오 겹치기 시작했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방송 내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방송 욕심이 무척 많은 우리 동생분. 네,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렘넌트 보이스 게스트로 참가하게 된 H라고 합니다. 이거 준비한 멘트 같지 않아요? 엄청 공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요. H님.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네, 이거 집에서 연습했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네. 이미지 트레이닝 했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제가 쟤를 아는데 저렇게 말 잘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이게 마치 아까 살짝 듣는데 네. 제가 썸탐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썸타면 때 뭐 가다듬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이 느낌 있잖아요. 방금 그 소리 나와가지고 예습을 해왔으니까 이제 과연 오늘 방송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자, 한편 렘넌트 보이스가 뭔지 아시나요, 형님분? 이제는 알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아셨나요? 그 몇 시간 전이 얼마 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방송을 왜 하기로 하셨나요? 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한번 자기소개를 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렘넌트 보이스가 뭔지 아는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입실론? 네, 입실론님과 H님 모시고 오늘 방송을 진행할 텐데 제가 어제 매우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입실론님한테 제가 방송 출연 제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 계정을 다시 확인해 보는데 새로운 구독자로 입실론님이 뜨는 거예요. 그 구독도 안 하고 뭐 하신 거예요? 아니 그 비디오는 저희가 밥 먹을 때 자주 봤는데 저희 라디오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비디오요. 네. 비디오 폼으로 올라오니까 그 라디오는 자주 듣긴 들었었는데 네. 그걸 저희 어머니가 밥 먹을 때 어머니 폰으로 틀어주셔가지고 밥 먹을 때 그걸 튼다고요? 밥 먹을 때 틀고 틀어서 들으면서 먹거든요. 밥 먹을 때 뭘 틀어요? 상황마다 다른데 썸탐을 대부분 듣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그 가족분들이 몇 분이죠? 여동생 한 명하고 부모님 두 분이시죠? 그러면은 두 형제까지 합치면은 다섯 명인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다섯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그 뒤에서 배경음악 쫙 깔리면서 제가 2020년 8월 16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이러고 있다고요? 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청자는 다섯 명인데 뷰는 하나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나는구나. 그렇죠. 근데 밥 먹을 때만 듣는데 차는 이름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밥 먹을 때만 들었으니까 식사 이제. 때마다 듣는데. 아니 아까 입실루님이 교회 레넌트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유튜브를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그 동생들이 그 채널이 렘넌트 보이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렘넌트 보이스 이러니까 아니 렘넌트 보이스가 아니고 유튜브를 나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깜빡했어요. 채널 이름을. 아니 방송은 왜 나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부탁을 하셔서 나올 수 있겠냐 부탁을 하시니까. 보통 모르는 방송도 나오나요? 아니 형이 아는 형이니까 나가도 괜찮겠다. 제 이름은 알아요? 형. 야! 죄송해요.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제 이름을 모르는구나. 방송 정말 안 보는구나. 이건 잘라주세요. 램디 형. 램디 형. 램디님, 램디님. 오늘 방송 어떻게 갈지 참 걱정이 되네요. 저서 네. 정신이 밥 먹을 때 진짜 밥만 먹었나 진짜 봐요. 진짜 지금 순간 제가 먹었던 게 거꾸로 올라올 뻔했어요. 물론 방금 제 실명 얘기한 건 제가 삐 처리할 거예요. 삐 처리하는데 와 오늘 아주 제가 아주 정신이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역대급 게스트예요 진짜. 랩넌트 보이스가 뭔지 모르는 게스트는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오늘 어떤 방송을 하게 될지 그러니까. 내가 왜 섭외를 했을까 대체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인도로 저도 왜 섭외당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게요. 무슨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시는지는 알았어요. 네. 근데 내용을 잘 몰랐을 뿐이죠. 라디오는 라디오인데 어떤 라디오냐를 잘 몰랐을 뿐이죠. 아 그럼 부탁을 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뭐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냉장고 좀 주세요. 냉장고요? 네. 냉장고 좀. 우리 램청자분들이 요즘에 출연할 때마다 냉장고 달라고. 그러면은 그럼 랜디님이 저한테 냉장고를 하나 주시면은 저희도 드릴게요. 그 뭔 소리야? 아니 그거 참여자분들한테 참여자분들이 냉장고를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 다 들어준다길래 냉장고도 주실 줄 알았지. 그런 부탁은 조금 제 금전적인 면으로는 제가 힘들어요. 한번 이 랩넌트 보이스가 뭔지 아주 잘 아는 동생 H님이 이 랩넌트 보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형님한테. 랩넌트 보이스는 혹시 H님도 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어제 벼락치기 했어요. 어제 저녁에 또 몇 번 들어가서 어제 저녁에 벼락치기 했어요. 얘도 저랑 별반 낫지 않아요. 경화서 벼락치기 하느라 시험도 맨날 점수가 안 나오는데 랩넌트 보이스에서도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랩넌트 보이스란 램디님께서 진행하시는 복음 라디오 방송. 복음 라디오 방송이요? 방송. 정확해요. 아 그래요? 네. 이 채널의 이름이 복라방이에요. 복라방이요? 네. 아 그래요? 복음 라디오 방송. 오. 저 이거 하나랑 썸탐 외우고 그거 외우고 왔어. 그거 외우고 어쨌든 외운 문제 중에서 하나 나왔으니까. 둘이서 왜 작전회의를 해? 자 오늘 방송 랩넌트 보이스를 모르는 분들도 랩넌트 보이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진입장벽이 정말 낮은 진입장벽이 심하게 낮죠. 다시피 하는 거 그렇네요. 아 확실히 네. 느끼네요. 네 진짜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감이 안 나는데요. 오늘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러게요. 네. 그것도 잘 모르고 진짜 왔는데 진짜 방금 하신 것처럼 진짜 쌉소리만 할 것 같은데. 계속 가다가 배가 결국 산으로 도착해버리는 그런 이미 산에 있어요. 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야, 어떻게든 내려와야 돼 우리가. 안 내려오고 계속 백두산 천지에서 배만 타고 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과연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그걸 보면서 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못 내려가면은 유튜브에 안 올리면 되거든. 아유 하다가 실패했네 하고 안 올리면 되니까 아무 걱정 필요가 없어요. 간단한 방법이 하다가 안 되겠다 하면은 그냥 때려 부시면 돼요. 오우 야 아주 쿨하시네요. 내가 감독이거든.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좀 더 그 릴렉스하고 방송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특별히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요? 네. 글쎄요. 없죠. 보통 게스트들 나오는 거 보면 말이 되게 많으시던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골라서. 그게 램디가 얼마나 극한 직업인지 알겠죠. 아 네. 말이 없는데 말을 시켜야 돼. 주제가 없는데 주제를 만들어야 돼. 진짜. 게스트들이 말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나와보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 어떤 게스트들보다 네. 말이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아 그런가요? 네. 어떻게 랩넌트 보이스를 모르면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한번 뇌피셜로 만들어 봅시다. 랩넌트 보이스가 어떤 방송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랩넌트 보이스는 이제 랩넌트들한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라디오 방송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유튜브 같은 거에서는 보통 그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 자극적인 방송들만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복음 방송들은 잘 안 보고 하지만 이 방송이 랩넌트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왜 다큐야? 아니 진지하게 물어보신 거 아니셨어요? 나고 진지하게 구독 1위 차인 우리 입실론님께서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조언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충분히 편하지 않아요? 뭐 꽤 편하긴 해요. 좀 더 긴장할 줄 알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할 줄 몰랐거든요.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면 좋겠다. 네, 그렇죠. 지금 불편한가요? 지금은 저는 편하죠.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릴렉스한 상태입니다. 출근길에 이 방송을 듣는 냄청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25세에서 34세가 주 시청자층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 랩런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 그 랩런트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고막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잠은 확 깨시겠네요. 정신이 사나워서 일을 잘 못하지 않을까요? 복잡해져서 머릿속이. 그 만약에 혹시나 오피스에서 일하시다가 이 방송을 몰래 듣는 냄청자분들 계시다면은 절대 볼륨을 낮추시고 들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목소리 때문에 들키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제 막 벼락치기를 했다던 우리 H님께서는 네. 우리 랩런트 보이스가 어떤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가 되었으면. 어디서 가식이야! 아, 쟤 저런 소리 하는 아닌데. 이 교과서를 가져왔어요, 왜? 이거 오프닝 멘트니까 지금 뭐지? 입술인데? 저 사람 저거 뭐지? 입술님은 지금 이게 오프닝 멘트인가 모를 거예요. 안 들어봐서 한 번도. 아니야. 왠지 네가 할 만한 말은 아니라서 이 오프닝 멘트일 것 같긴 했어. 자,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지금 이 방송을 하고 계신 두 분은 친형제입니다. 친형제이기 때문에 지금 둘이서 방송인 걸 망각하고 둘이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너무 편하다 보니까. 방송이라고 부르긴 했어요. 방송 도중에 그냥 싸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싸우면은 그대로 삐 처리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유튜브에 안 올려야지. 아, 싸우는 동안 광고 타임을 잠깐 가지면 돼요. 아, 그런데 되겠네. 지금 어머니가 이 방송 듣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할 때 이 두 분이 방송한 거 네. 틀어놓고 같이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날은 이제 굶어야죠. 따로 먹어야죠. 그날은 굶어야죠 일단 뭐. 이제 밥 다 드시고 올라가시면은 이제 몰래 내려와가지고 이제 빵 같은 거 주워 먹고. 방송 끝나면은? 방송 끝나면은? 끝나면은 몰래 내려와서 먹고. 자, 여러분들 오늘 모신 분들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이 두 분은 랩런트가 맞습니다. 랩런트가 맞고 저희가 세계 랩런트 대회 메시지를 다 받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끝났죠. 그렇죠. 저희는 방금 다 봤죠. 방금 다 보고 포럼을 하려고 모였죠. 그렇죠. 아, 네. 네. 하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저는 메시지 포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시켜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분위기는. 요즘 뭐 하고 살아요, 입실로님?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을 잘 못 나가고, 뭐 그전에도 잘 안 나가긴 했는데 이제 변명거리가 생긴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아.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래서 이제 집에만, 학교 끝나면은 집에만 있으면서 뒹굴거리고 있죠. 이제 살이 찌는데도 뭐 그런 것들 다 핑계가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됐죠. 네. 이제 다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랩런트 보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H님은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요? 저도 솔직히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지금 방학 끝나서 그동안 지금 수면 리듬이 바뀌어서 학교에서 졸고 집에서 졸고 밤에 안 자고 밤에 숙제하고 게임하고. 숙제는 하네 그래도. 아, 숙제는 안 하면 큰일 나요 요즘. 너무 안 해서. 아, 그래요? 너무 안 해서. 이미 많이 안 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게임도 하고. 게임도 해야죠. 게임을 포기하겠어. 아, 게임하는 거는 의무사항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죠. 네. 게임은. 자, 요즘 하는 일들 목록에 뭐 예배 말씀 같은 게 안 나왔지만 이 두 분은 분명히 랩런트입니다. 제가 오늘 생각은 했어요. 뭐 어차피 랩넌트 보이스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송이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포럼할 수 있다라고 그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조금 시험 들어요. 오늘 될까? 상상 못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 정도인지는. 내가 편집하는 중에 쓰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편집이 아니더라도 방송 도중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다가 갑자기 하다가 혈압 올라서 하다가 갑자기 MC가 쓰러지고 게스트들끼리 토크하고 랩런트 보여서 처음 들어보는 게스트들끼리 제가 중간에 나갈 테니까 둘이서 하고 있을래요? 신기념 방송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 랩런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는 것 중에 게임도 있다던데 무슨 게임이에요? 요즘은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 종류 엄청 많잖아요. 근데 롤을 전에 했었는데 요즘은 왠지 롤이 갑자기 컴퓨터 문제 안 켜져가지고 컴퓨터가 안 켜져서 컴퓨터는 켜지는데 그중에 롤을 켜면은 에러 온 것 같으면서 네. 고치기 귀찮아서 지금 다른 게임을 찾았어요. 다른 게임을 찾았다. 컴퓨터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임은 근데 주인 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롤을 실행을 안 시킨 거야. 근데 다른 게임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뭘 받았어? 다른 게임 뭐 하는데요? 그래서 컴퓨터로는 발로란트란 게임을 좀 하고. 발로란트요? 네, 발로란트도 롤 만든 회사가 만든 회사. 같은 회사가 만든. 자네 라이엇 게임즈 직원인가? 직원 아니고 서포터죠. 서포터. 충실한 서포터. 롤에서도 서포트를 하고. 서포트 역할은 안 하는데 회사는 서포트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서포트하고 있고요. 참. 라이엇 게임즈를 열렬히 서포트하고 네. 계신 우리 라이엇 팬이죠. 네, 팬. 1호 팬. 1호 팬. 1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유튜브 뒷광고 때문에 말 많거든요. 뒷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절대 그 일절 관계가 없어요. 저는 돈을 전혀 아직 광고는 받을 만한 그런 그게 그걸 당신이 얘기하는데 저는 광고를 받고 싶어요. 랩런트 보이스는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방송이에요. 빛의 경제를 이끌 거예요. 그렇죠. 저는 방송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비영리 방송 아니다. 복음은 순진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수입이 없으니까. 그것도 영리 단체로 부르나? 수입이 없으니까 마이너스도 수익이에요. 또 하나 그렇구나. 배우고 가네 이렇게. 라이엇 게임즈를 서포트할 시간에 랩넌트 보이스를 서포트해야지.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하시면 돈이라도 보내드릴 텐데. 네. 라이브를 해도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돼서 도대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요? 현실 도네를 해야지. 현실 도네를 해야죠. 현실 도네. 지금 600명이니까 둘이서 네. 200명, 200명 해가지고 400명 더 끌고 와야 돼. 친구도 200명이 없는, 20명이 없는데 200명. 친구가 200명이 없지. 20명도 없어요. 친구 만날 친구가. 실제로 저희 구독자 중에서 제가 실제로 아는 친구가 몇 명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입실루님도 어제 구독하셨기 때문에 나를 실제로 아는 분들이 구독을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어제 정말 새로운 구독자 딱 뜨는 거 보고 충격 먹고 이제 새로운 거 하나 배우셨잖아요. 이제 아는 사람이라도 핸드폰 검사를 한번 하세요. 구독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핸드폰부터 체크하고 야 너 나 구독했니? 구독 상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지 인증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죄송해요. 막 하라고 막 광고할 거야. 갑자기 막 400명 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친구가 400명이 안 된다니까.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말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친구가 400명이 있었으면은 맨 처음부터 400명한테 돌렸죠. 그럼 벌써 1,000명이 넘었겠지. 그렇구나. 제 친구가 400명이 안 돼요. 제가 생각이 잘못했습니다. 둘만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렇네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쌉소리. 이것이 과연 포럼이 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 힘들지 않을까요? 발로란트와 복음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할 수는 있죠.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다운될까 봐. 그럼 개그성으로 해보세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네, 상관이 전혀 없죠. 네. 상관없는 걸 왜 하고 있어요? 상관이 있죠. 왜냐면 그 상관이 있다고? 그렇죠. 그 발로란트가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네. 그럼 그 가상 공간이 어쩌면 또 다른 현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온라인 공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또한 기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와. 복음을 전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썸타운을 174개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안 하지 않을까요? 그냥 게임을 하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게임이랑 발로란트랑 복음이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 와. 어떻게든 저렇게 게임을 하려는 저 의지. 지금 어머님이 듣고 계시거든. 그렇죠. 등짝 스매시 맞고 있을걸요 집에서. 너 지금. 참고로 여러분 발로란트는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그 컴퓨터. 온라인 게임이죠. 온라인 게임인데 그 1인칭 FPS 게임이죠. 총 쏘고 총 쏘고 폭탄 설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그 주님 또 한 명 갑니다. 주님 또 한 명 갑니다. 어린 양 한 명 갑니다. 그런 식으로. 육신은 죽지만 그 영은 죽진 않는다는 그 플레이어가 실제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하는 사람이. 영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영혼이 살는다는. 육신은 죽이지만 그 대가로 영을 살려주는. 영은 영혼이 살잖아요. 이야. 이러니까 이런 소리 듣는 거야. 아 하긴 사이비 같긴 했어요. 말을 아무리 말을 들어봐도. 막 채팅창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 발씩 쏘면서 벤 먹을걸요?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다 스팸으로 정지당해요. 우와. 광고 네임드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게임 내에서 하긴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어. 전 세계가 아는 그 이름. 전 세계가 아는 그 이름. H. 저 사람을 주의해라. 저 사람은 항상 저 사람 건드리지 마. 복음 전한다. 저 사람 죽이지 마. 할 일 없어서 복음 전한다. 살려둬야 돼. 이야. 그래야 바빠서 복음을 안 전해. 야, 이거는 새로운 전도 전략. 스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채팅을 하는 거지. 이제 상황에 맞는 그 빌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해 가지고 한번 죽을 때마다 성경 구절 하나씩. 네. 야, 그럼 적들이 무서워서 안 어떤 죽이겠네요. 무서워서 안 죽이지. 나 같아도 안 죽여. 그러고 이기면 성령의 힘으로 이긴 거예요. 야, 거기다 마무리 채팅. 남들 다 쥐지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럼 아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걸 온라인 게임을 다섯 명에서 같이 한 게임에 들어가서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죽고 있으면 그게 또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또 5인 1조가 된다고? 다섯 명에서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있으면 상대편도 막 설득되지 않겠어요? 다섯 명 다 미쳤구나 생각하지. 미친 녀석들끼리 모여가지고 게임하는구나. 컨셉 제대로 잡았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아예 제대로 미쳐버리면은 컨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긴 그런 그런 설득력이 있긴 있어요. 발로란트 세계관에 등장한 예수는 그리스도 부대 클랜 뭐 그 아예 팀을 만드는 거죠. 프로 팀 하나 만드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프로페셔널 경기에서 계속. 별명으로 막 십자군 뭐 그런 거 생기는 거 아니겠죠? 막 사람들 십자군이라 불리고. 십자군. 예수 그리스도 부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사람 죽여. 이야. 다 죽이고 다녀. 아 십자군 좋다. 십자군. 아 생각지도 못한 진짜. 네 발로란트 얘기에서 어떻게 십자군 얘기가 나오고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런트 보이스와 함께 복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방송이죠. 네. 게임 방송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도 세상의 틀이 바뀌겠죠? 저는 이미 많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정말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대다수의 분들이 이건 새롭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런 게 대체 누가 발로란트랑 복음을 연관시키겠어 얘기할 때 포럼할 때. 본인도 연관시켜본 적 없죠 솔직히. 네, 처음이에요. 그럴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이런. 그렇죠. 쏘기 바쁜데 언제 이건 예술 위해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어요. 설마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다 같이 포럼하고 있을 때 발로란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막 그런. 발로란트가 현장이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왜 장로님들하고 같이 발로란트 하면 되지. 장로님들 그 다섯 명 중 한 명이 장로님이야. 한 명은 목사님, 한 명은 장로님, 한 명은 권사님. 목사님 그쪽 피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폭탄 날라왔어요. 권사님 피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 하다 보면 팀원한테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화가 날 수 없는 절대 분노 조절을 정말 잘하게 되는 팀인데 공손해야 돼. 공손해야 돼. 아, 목사님 아 괜찮습니다. 아, 거기 아니고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지금 죽으셨지만 괜찮습니다. 야 그건 아, 목사님이 하시면 트롤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H방에서 메일 들려오는 H방이라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잖아. H님 방. 네. H님 방에서 메일 들어오는 키보드 치는 소리, 샷건 치는 소리가 안 들리겠네요. 아, 그러겠네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면은 마이크 끄고 샷건 칠 수 있어요. 마이크 끄고. 마이크 끄고. 마이크 확실하게 끄셔야 돼요. 아,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중인 끝처럼 보이지 않을까? 으아 하다가 마이크 켜고 아 목사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가 봐. 아, 실수로 마이크 켜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랩런트의 이중 생활이죠. 아야 교회에서의 모습과 현장의 모습의 모습이 다른 거지. 아, 그런가요? 네. 아. 정말 다행히도 오늘 모신 이 형제님들께서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현장에서 모습이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중 생활 같은 거 안 합니다. 방송에서의 모습까지 너무 같아서 제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사실 굉장히 쌉소리 같이 들리는데 맨날 평소에 하던 소리라서 저희는 쌉소리라고 생각 안 해요. 일반적인 매일 대화거든요. 하는 일이에요. 평소에 발로런트에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아니요 이제 그 정도 급의 얘기를 하죠. 그 집에 제가 한번 CCTV를 설치해서 콘텐츠를 뽑아볼게요. 아 브이로그요? 저희들이 하는 대화가 이런 대화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 둘 제가 좀 영감을 얻을게요. 제가 요즘에 좀 이게 콘텐츠가 떨어져가지고 약간 약간 좀 지금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두 명한테서 제가 한번 어디까지 포럼할 수 있는가 쌉소리를 좀 뽑아내볼게요. 원래 랜디님이 저희들한테서 뽑아내셔야 하는 아니, 왜 저희가 안 되는 랜디님을 지금 콘텐츠를 주고 있어. 콘텐츠 달라고 지금 게스트로 모신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램디는 착즙기예요. 이렇게 즙을 짜가지고 즙을 쫙쫙 짜가지고 랩런트들 즙을 짜가지고 이것도 콘텐츠 저것도 콘텐츠. 저희는 한번 짜여지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뭐 그런 노예 같은. 아니지. 나중에 충전해서 또 짜야지. 아 배터리였군요. 한번 짜고 버린.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랩런트는 끊임없이 나오는 생물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계속 짜가지고 콘텐츠 만들고 콘텐츠 만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금까지 1년은 그렇게 버텼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어제 구독했습니다. 어제 구독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방송하는 거 한 번도 안 봐서 알리가 있겠어요. 텐션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이 라디오 방송이 보는 것도 처음이고 하는 것도 처음이고 아마 듣는 냄청자 여러분들도 이건 처음이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선을 모르겠어요. 방송은 1년을 들었지만 이건 처음이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선을 넘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선이 넘겨진 상태였어요. 넘어서부터 시작했어. 아 애초에 넘어서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돌려오나. 아 그런 이거, 방송이에요. 네. 제가 아까 콘텐츠 얘기하면서 그래도 WRC 메시지에 나왔던 뭐 드림 콘텐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 와. 이쪽으로 안 와. 그런 콘텐츠는 조금 더 생각이 깊으신 분들하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진짜 이렇게 정신없는 라디오 방송 살아서 처음 들어봐요. 진짜. 그 세상 방송에서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자극적이라 해도 이런 이 정도는 요거는 자극적이지 못해 정신이 없는 그 유튜브 방송도 자극적인 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문제가 되는 방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잔잔하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너무 요란스럽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사실 되게 요란스럽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럼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집에서 혼자서 이럴 수 없잖아. 아, 그렇죠. 그러면 살짝 옆집에서 좀 이상한 생각을 하겠죠. 이미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긴 1년 하셨으면은 이상한 생각 하고도 남겠네요. 옆집에서 막 쿵짝쿵짝 막 비트 막 있는 음악 틀고 네. 막 떠들잖아요. 네. 그럼 저도 막 맞서 싸우거든요. 썸탐으로. 녹음으로 맞서 싸워요. 아, 그때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지금 작은 소리 막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이러면서 하거든요. 아래층이나 위층은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게 바로 자강두천이라고 하는 거죠. 아 자강두천을 아. 여기서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렇죠.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대결. 자강두천 천재 이거 천재라고 불렀었지. 천재적인 면은 아직 라디오에서 아무도 못 보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제가 전에 렘넌트 보이스 방송 들었을 때 램디님이 너무 유식해 보인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게스트 분이.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는 유식하면 안 보여요. 저희하고 비슷한 레벨에 유식하면 나온 게 뭐겠어요 지금. 오늘 방송 제목은 새 얼간이로 하는 게 어떨까. 어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제가, 저는 괜찮다는 거죠. 제가 1년 동안 정말 공들여서 쌓아놨던 그 이미지를 제가 나름대로 냄청자들한테는 정말 램디님 꿀보이스예요 이런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막 우리 램청자도 얼마나 진지한데요. 막 카톡 오면은 네. 우리 램청자들은 정말 막 시청자 게시판을 가득 채울 만한 글이 와요. 아 그래요? 장문의 글을 하면서 램디님 정말 우리 자식과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막 태중에 있는 아기와 함께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태중에 아기가 계신 분들은 오늘은 제가 경고문구 띄워놓을게요. 왜냐면 저희는 램디님의 이제 진면모를 알잖아요. 오프 더 마이크가 어떤 분이신지. 그 지난 1년 동안 다 가식이었다는 거지? 그 말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 마이크를 드신 램디님은 잘 모르지만 마이크가 없는 램디님은 잘 알고 마이크가 없는 램디님은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 텐션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1년 동안 구독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디오를 못 봤죠. 라디오라니까. 아 그래 라디오. 아 정말 오늘 방송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첫 악플이 달리겠어요 드디어. 악플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댓글 기능을 막아놓을게요. 아, 네. 막아놓고 좋아요랑 싫어요도 안 막아놓을게요. 아, 상처 받기 전에 저는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상처 받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제가 아니니까 상처 받는 건 제가 아니니까. 당신 1억이야? 댓글들 있으면 보긴 하실 건가요? 아 글쎄요. 일단 구독을 어제 했는데 보겠어요? 구독할 때 채널에 들어오고 더 이상 안 들어오는 채널. 아직 알림 설정을 안 해뒀을 걸요. 이제 제 비디오가 올라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구독만 누르고 나갔어. 제가 구독해도 안 보겠다 이러면은 라디오 방송이지만은 제가 두 형제의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 흑역사 사진들요? 네.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수 확보하고 있는데 자주 보겠습니다. 비디오. 네. 자주 보겠습니다. 라디오라니까. 아, 라디오. 어쨌든 비디오 형태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유튜브라고 하니까 계속 비디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만약에 렘넌트 보이스 채널에 제 사진이 보인다면 첫 신고자가 제가 될 거예요. 동영상의 첫 신고자. 동영상 유튜브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진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사진이 올라가면. 그 경찰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랩런트 보이스가 되지 않을까. 요것도 그 큰 그림으로 발로란트처럼 발로란트의 연장선. 사실 램청자들 중에 상당수가 발로란트가 뭔지 몰라요. 그러실 수 있죠. 25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은 램넌트 보이스인데 발로란트가 뭔지 알까? 아 제가 죄송합니다. 왠지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번 발로란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발로란트를 안 해요. 그럼 설명해 주시겠어요? 발로란트 방금 진짜 설명한 게 다예요. 진짜 5대 5로 붙어서 서로 총을 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재미없어 보인다. 근데 진짜 그게 다예요. 서로 총만 쏴요. 총 쏘고 죽이는 게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폭탄 설치하고 폭탄 해제하고 적들 보면 쏘고 끝. 와 근데 랩런트들이 왜 그 게임을 할까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했었거든요. 아니, 오 반전인데요. 근데 저는 너무 못해가지고 한번 하고 아 이건 내 게임이 아니구나 하고 지웠어요. 괜찮아요. H님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 광고에 뜨는 거예요. 눌렀더니 깔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눌렀더니 실행이 되는 거예요. 눌렀더니 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눌렀더니 저쪽에서 뭔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물론 입력된 메시지겠죠. 맨 처음에 막 그 게임하다 보면 막 격려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막 튜토리얼에서 격려를 해주는 거죠. 아 네네네. 연습 때.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죠. 정말 못하더라고요. 얘는 그래서 채팅을 꺼두고 해요. 아, 네. 욕 안 먹으려고. 안 먹는 거 됐는데 실수로 우발적으로 제가 욕을 할까봐. 복음이 위로해 주지 못하는 걸 튜토리얼이 위로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 뭘까 투투투 투투투 하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하고 쓱 나왔죠. 여기 네. 쓱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든 정신승리를 하려고 그 사단이 저를 붙잡는 게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걸 왜 네가 말하냐고. 잘 나오는데 저는 붙잡혀서 당연히 나와라고. 방금 그러면서 또 실명 얘기하고 제가요? 네 이러니 그랬어요 제가? 이것도 삐 처리해주세요. 이것도 삐 처리할 건데 오늘 삐 엄청 나오겠는데요? 정말 제 방송 1년 만에 제 이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 적 처음이에요. 누가 보다가는 누가 보면 욕하는 줄 알겠어요? 삐가 이렇게 삐 처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삐 형은 쇼미더머니 같은 거 봐도 삐 소리가 이렇게 삐 형은 쇼미... 뭔 소리를 한 거지? 쇼미더머니보다 삐 처리가 더 디스장 같은 거 이 정도는 안 나올 텐데. 야 네. 차라리 쇼미를 나가는 게 훨씬 더 방송에 나가는 게 나가지 않나?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얘가 랩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해봐요. 네? 해봐요. 이렇게 갑자기 하면 얘가 한글 학교에서 캠프 같은 걸 갔는데 거기서 랩을 했었냐?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하셨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랩을 언제 했어요? 발라드를 불렀었나? 발라드를 제가 언제 불렀어요? 비디오가 있는데 발라드 불렀죠. 발라드를 불렀어요. 부르라 해서 부른 거예요. 랩 발라드인가? 4일 동안 준비를 하고 불렀고. 아니 그러니까 4일 동안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걸 부르세요. 아 그거 기억이 안 나. 지금 몇 년 전 얘기를. 사실 이렇게 따지면 입시련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거든요. 무슨 지금 말도 안 돼. 그 교회 찬양팀도 인도하고 있고. 이거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쩌다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련님 노래 한번 해주세요. 아 이렇게 갑자기 광고 띄우고 스킵하면 안 되나요? 자 여기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보이스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띄울 광고가 있나요? 띄울 광고가 없지.